5월 7일 토요일, 그리스도 재림 소망이 오늘의 삶을 바꿉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대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순종과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태도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죄와 정욕을 버리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과 함께 방탕하던 삶에서 떠나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과 인내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계획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는 재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가까이 다가온 사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 현장임을 알기에 정신을 차리고 늘 기도해 힘씁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또한 자신의 연사가 무엇인지 알고 선한 청지기로서 본분에 충성하며 책임을 다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 있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와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묵상 에세이. 한 달 후에 이 땅을 떠날 것처럼. 아는 집사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암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삶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을 종이에 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꼼짝 않고 기도하며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어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일일이 찾아다니며 돈도 갚고 사과할 말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몸이 나빠지지 않아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처음 병원에서 오진을 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펄쩍 뛰면서 그 병원을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고개를 못 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았다며 남은 인생도 그 6개월처럼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다음 달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다음 달에 내가 이 땅을 떠날 것처럼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잔잔한 음성으로, 그러나 엄한 말투로 지금도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달 후에 이 땅을 떠날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근의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한절 묵상. 베드로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말세에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처신에 대해 가르칩니다. 정신을 차리다는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맑게 하다, 자제심을 갖다 등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임박한 종말사상은 철저한 신앙생활, 즉 깨어있음과 근신, 기도와 사랑행위 등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됩니다. 말세에 사는 성도는 최우선적으로 성도 간에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육체의 남은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깊이 사랑하고 겸손하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